소용돌이처럼 사라져만 가네.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알 수 없는 내일도 줄어든 아침은 다시 오지 않네. 흐르는 물처럼 바쁜 계절을 따라 잡으려 해도 막으려 해도 어기진 시간은 모든 걸 삼키듯 다가와 밤을 뒤척여 매달아도 다시 되돌아 뛰어봐도 타고난 채처럼 또 하루가 내 하루가 사라진다. 마지막 분주와 그날이 오면 소리 없이 꽃이 피듯 우린 시들어가네. 날마다 버려진 아름답던 어제 모두가 외면한 자화상은 아닐까. 피할 수 없는 보이지 시간은 점점 더 내 목을 조이듯 다가와 내가 숨 쉬는 이 순간도 내가 잠든 이 순간에도 타고난 채처럼 또 1분이 또 1초가 사라진다. 소름처럼 소중한 얼굴 그 수많은 긴 시간을 영원할 거라 믿었지. 나의 심장이 멈추면 그땐 시간도 멈출까. 나가서